잊지 못한 날 화면밖에는 표정을 본 적이 있어. 눈치를 벗겨내고 전부 신용이었단 걸 알릴 거야. Why so well, so well, so well, so well, so well, so well, so well, so well. I don't understand 널 주목하는 시선들이. I don't understand 그 나의 거머진 것들이. 열광 중인 팬 널 출연시킨 TV 프로들이. 널 주위를 구성하는 뮤지션들이. 여우 자세한 동기는 없지. 벽 치는데 이유 없지. 집단에 파묻히면 양심은 가려지는 법이지. 문으로를 펼쳤고 어떤 수모를 겪었던 출세는 너가 다시 욕먹을 자격을 줬어. 네 교만함의 뿔을 뽑아 인생을 휘청이게 할 거야. 이런 교양 없는 양아치를 그냥 왜 만난 걸까. 연예인은 조명에 눈물 과로에 귀가 먹었어. 보고 듣고도 숨 못 써. 속이지 못한 날 화면 밖에는 표정을 본 적이 있어. 눈치를 벗겨내고 전부 신용이었단 걸 알릴 거야. Why do I hate you? 누리는 만큼 듣는 대가를 치러. That's all I wanna tell you about. I'm not your auntie, auntie, auntie, baby. I don't understand 히트친 네 음악들이. 내년 수여받는 상들이. 호사스러운 근황들이. 너가 보는 스윗 내겐 그저 불이익. 이쯤에서 딱 물이 일으키면 nice timing. 폭언이 준비된 입을 달싸기지. I want is a simple 한 문장 삐끗하면 돼. 해석은 내 몫이고 사상 또한 내 가정해. 100번의 선행은 모래 위 한 번의 과오는 바위에다 새길 거야. 적대면 누가 손해게. 직접 봐 카메라 렌즈는 불시에 총구를 변해. You should know. 내게 아무리 역 같은 장단이 주어져도 깍듯이 춤. If you agree, say yes. I'm not an auntie, it's female. 점점 선풀이 달릴 때 이미 넌 한물가 있겠지. 속이지 못한 날 화면 밖에는 표정을 본 적이 있어. 눈치를 벗겨내고 전부 신용이었단 걸 알릴 거야. Why do I hate you? 누리는 만큼 조금 대가를 싫어. That's all I wanna tell you about. I'm not your auntie, auntie, auntie, baby. Yeah. 예명을 지은 순간 널 죽여야 돼. 선택은 너의 자유야. 먹히려면 우선 시필도 마 위에 올라가. 부호는 항상의 꼬리 찢어인 기억기 위에 심판받아. 상품의 프라이버시가 어딨냐고. 여기 왕이야 소비자가 겸쳐 가짜 표정 감춰 평소에 모자 마스크 쓰는 이유잖아. 진보도 관심이야. 언제까지 대우받을 것 같아 bro. So 나에게도 감사해. I'll make you lose your way. 오래 봤으면 좋겠다 이 맘 맞을게. 속이지 못한 날 화면 밖에 내 표정을 본 적이 있어. 본질을 벗겨내고 전부 신용이었단 걸 알릴 거야. Why do I hate you? 누리는 만큼 더 큰 대가를 치러. That's all I wanna tell you about. I'm not your auntie, auntie, auntie, baby.